H UBS.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석사도 척척 박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이서빈입니다.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지내셨나요? 월요일, 화요일은 제 몸에 수분을 아삭하듯이 태양이 뜨거웠는데 수요일, 목요일은 쏟아지는 비에 제 몸이 축축 슬라임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한바탕 비가 오고 나면 완전한 가을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1년 만에 만나는 가을을 반기듯이 제 몸에선 알레르기 파티가 열렸답니다. 에치! 에치! 재채기가 끊이질 않고 눈이 간지러워서 눈물은 줄줄.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에요. 자, 오늘도 재밌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 척척대학생의 발명품 소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 당연하진 않은 발명품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라이즈의 Get a Guitar. 발박자를 맞추고 손은 stepping like 1, 2, 5 모두 집중해줘 왜 나 Better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I love you 너 맞추는 눈 Oh baby oh I love you 너 맞추는 춤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인 너의 heart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a Go go go Stay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Get a guitar. 가볍게 톡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 Get a guitar. 불타오른 love and you. 부지는 순간 feel the vibe. 맘이 가는 대로 play it. Get a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Yeah, yeah. I love you 너무 맞추는 눈. Oh baby, oh. Baby, oh. I love you 너무 맞추는 춤. 그대로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Go, go, go.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발명 랩에 찾아오셨다면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 바로 여러분이 오늘의 주제를 직접 뽑아보는 시간이죠.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제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은 보통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쓰시는 물건이죠. 어? 저기 벌써 정답을 외치시는 분이 있는 듯한데요? 아, 안경이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안경 쓰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애용하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힌트. 이걸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눈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지스트의 렌즈. 처럼 더 깊이 알고 싶어 널. 넌 평소와는 좀 달랐고 준비된 표정을 지었어. 나 장난이길 바랬어. 날 멀리하려고 너가 뱉은 모진 단어들이 생각보다 닥쳤어. 예상보다 나빴어. 너가 없으면 난 어떡해. 이별 준비를 못해서 그렇게 너를 보내고 앞이 너무 으릇해졌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내 앞이 안 보여. 다 거짓말.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촉촉함이 생명, 안경인들의 한 줄기 빛, 콘택트 렌즈입니다. 안경이 콧잔등에서 자꾸만 흘러내려 불편하셨던 분들, 아, 나는 역시 안경 벗은 얼굴이 나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콘택트 렌즈는 하나의 해결사 같은 존재일 텐데요. 이러한 신박한 아이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오늘날 사용하는 소프트 렌즈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것의 초기 모델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16세기부터 앞을 잘 보이게 해주는 원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0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이 가득 담긴 오목한 유리 그릇에 눈을 담그면 굴절률이 변화돼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 시초였죠. 다빈치 이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콘택트 렌즈의 제조 원리에 대해 고민했고 마침내 스위스의 의사 아돌프 피크가 지금의 콘택트 렌즈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레드벨벳의 피카부. Yeah. Oh gosh, 난리야. Oh gosh. 맞아, 난 기분 파. 해 금방 또 사랑에 빠져. Oh. 너를 다시 보게 돼.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방금 느꼈으니 삐까 삐까 부 삐까 삐까 부. 콘택트 렌즈의 아버지 아돌프 피크 선생이 발명한 것은 유리로 된 렌즈였는데요. 아니 근데 발명 정신은 좋지만 연약한 사람의 눈에 유리를 넣다니.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까무러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크 선생은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토끼와 사람 시체의 눈에 렌즈를 착용시켜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눈에 직접 착용을 해봤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되자 이후에는 그의 친구와 지원자들에게 착용해보도록 시켰다네요. 이 렌즈는 제법 재기능을 했지만 너무 무거운 탓에 짧은 시간 동안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눈 전체를 덮는 구조, 산소 투과가 어려운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었죠. 이후 세계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해가며 콘택트 렌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1960년대에는 마침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소프트 렌즈가 개발되며 기존 렌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답니다. 다이나믹 듀오 이영지의 스모크.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책도 없는 것들을 책도 안 대우 위로 스타일 없나 절대 바꿔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불 쓰고 온 스모크.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일 내 일 없는 애들 빈수레가 요란해. Hey, this why I'm shooting to your 꼭대 cause you have no keep. 차린 것 없는 밥상 들이밀지 말고 zip어. 저기 빈 털터리를 잿더리에 털어놓고 twerking. That I'm a smoker not a chess, you know that I'm a chop it. Lazy hoe 그리고 또 stupid thug. 모자란 애들 쓰지 마시고 better that's what's up. 내 입김은 태풍 내가 후 한껏 불면 어림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은 때 파란 불. 내가 집 밟고 가는 어느 횡단보도 위에 가로수. 어차피 너무 기운 시소. 이쯤 되면 너에게 필요한 건 식도 아니 기도. 난 입으로도 폐지 구타 쳐맞은 것처럼 네 뺨은 붉게 불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대오 위로 stack it up. 나 절대 바꿔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불 쓰고 온 상 벗고. Yeah, 애 끝났어 파티는 잔 돌려 ice water. 여긴 아무도 없는 날 상대할 카리스마가 타짜 팔자에 내 outsider. 죽거나 싹 쓸어 주먹 안에 주사위 타고 난 dice roller. 지그시 밟아주지 부득이 싸움 나면 속도 조절 어린이 보호 구역 끝에 아웃터번. 까다롭게 굴었어 스포갈기지 턱주가리 카운터. 난 피식 쓰러지는 나무 토 I'm a Southside Betty collect all these veggies. 랩탑 위에서 money 대선 계속해라 copy. Nothing's tight 남에겐 your life 저주같이. 따끈한 파티 뒤에서 꽁초나 하나 줄게. Man I can't curse to you cause you already died for it. Sorry that I'm so stable in my life, I'm done with it. Better get your money or better get my number. 다 피곤하면 공초 떠밀 꽂아줄게 주머니.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대오 위로 stack it up. 나 절대 바꿔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21세기 들어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미 1억 명 이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시력이 좋지 않아서 렌즈를 자주 끼고 다니곤 했는데요. 저의 동지, 우리 렌즈 이용자님들은 혹시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의 동반자, 콘택트 렌즈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말이에요. 매일매일 불편한 안경을 써야 했을 테고요. 특히 추운 겨울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그 머쓱하고 귀찮은 상황을 늘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줄넘기, 피구, 배구 등 몸을 자유자재로 써야 하는 순간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안경을 붙잡느라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참 여러모로 감사한 렌즈인데요. 처음 렌즈를 접한 고등학생 시절 신세계를 맛보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하는 노래를 개사해 만약에 렌즈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부르고 다녔던 제 자신이 떠오르네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잊혀진 창고. 잊혀진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뭐 하는 단지 아직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발명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창고죠. 오늘 이야기해볼 건 일종의 패션 아이템인데요. 요즘 알이 아주 큰 잠자리 안경이나 캣츠 아이 선글라스 같이 오래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아이웨어가 또다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고 열풍에도 다시 유행이 되지 못한 비운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클립온 선글라스입니다. 쉽게 뚜껑이 열리는 선글라스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썬팅 처리된 안경알을 평소 쓰는 안경 윗부분태에 장착하고 때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조정할 수 있는 선글라스랍니다. 아주 기능적이고 동시에 멋스러워서 80년대 패션 영상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었죠. 제가 보기엔 이 클립온 선글라스가 그 어떤 재유행템보다 힙한데 왜 다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선글라스 장만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흔치 않고 예쁜 클립온 선글라스를 추천드릴게요. Please don't make me a fool. 날 떨리게 해. 눈앞에 모습이 전부 깜깜해 불을 밝혀줘 just like this 나에게만 give me give you love 온종일 나의 생각 속에 너로 가득 차 just like this Hey can you hear my heartbeat 내 심장은 봄 바람이 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내 맘에 자꾸 불을 붙여 헤매 나 나는 너를 보면 빨라지는 심장의 속도 몸이 너에게 반응 안 해요 머릿속에 스파크 터진 듯해 눈앞이 전부 깜깜해 불을 밝혀줘 just like this 나에게만 give me give it love 온종일 나의 생각 속에 너로 가득 차 just like this Can you hear my heartbeat? 내 심장은 봄, 바람이 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떠져라 You're my love, I'm falling 눈을 맞춰 feel me now I want you baby Ooh, you make me crazy now 내 심장은 봄, 바람이 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떠져라 솔직한 마음으로 널 향해 나를 터뜨린다 내 심장은 봄 바람이 밤밤 Okay just love me like that 오늘은 콘택트렌즈의 탄생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아이 즐거우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라고요? 오늘은 좀 임팩트가 약했다고요? 유감이군요. 더 발전하는 척척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발견한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발명과 우리 인생의 공통점이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늘 값을 치러야 하지만 일단 한 발 내딛는다면 우리는 끝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거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저를 믿고 한번 시도해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이서빈이었습니다.